껍질기 아래 흐르는 생명을 믿어 살아있어 왜 유일한 무의한 증거 모두 나에게 말해 나에게 resist it But I'm breathing I'm believing and I stand alive 나는 여기 있다고 네가 빛날 때 사상이 비로소 느껴 살아 움직여 그 푸른 빛이 빛날 때 내가 살아있다는 걸 느껴 그렇게 어둠을 때 yeah. 모든 게 없었을 때 First light 빛이 있었더란 난 yeah. 푸르른 빛깔을 걸려 그래 틀림없을 거야 I'm ready to see 그 모든 시작 너는 분명히 말해 내 눈빛 봐 이 푸른 빛이 날 부를 때내 심장도 살아